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끝나지 않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윤식 작사, 존민철 작곡인 가요 끝나지 않네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조국과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깡그리 바쳐가시며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잊지 못할 타박설 초석에 불멸의 자국을 새기시었던 그날로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노고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이 세상 만물의 변화에는 그 한계가 있지만 우리 장군님 희추가시는 전선길만은 한계가 없다고 뜨겁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한끝에라도 가보아야 한다시며 파도 사나운 풍랑을 헤치어 초도를 찾으시고 아슬한 벼랑길을 넘어 오송산에도 오르시고 그니 서울 유경수 제105 땅끝 사단과 적들의 청구가 지척인 방문점 초소를 비롯하여 하늘길, 백길, 끝간데 없이 뻗어간 전선 천리에 새겨진 잊지 못할 사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모든 길에는 끝이 있지만 조국의 운명을 지켜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만은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선군의 총대 위에 당도 국가도 인민도 있다는 초리 진리를 새기시고 이 땅에 선군 혁명 용도의 빛나는 장을 알아새겨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격조 높이 강조하면서 우리 조국의 운명이고 미래신 위대한 장군님만을 우러러 받들며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속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쪽 단순 2부분 형식의 가요는 8분의 12박자에서 졸졸한 정서를 안고 흐릅니다. 약기 박자로 시작하는 손율은 첫 부분에서 동기 손율에 기초하여 3연 음부와 부점 음부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손율 전반의 흠모의 정이 차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과 정서적 대조를 이루는 둘째 부분에서는 음조적 변화와 함께 리듬적 세분화를 통해서 앞에서 축적된 감정 정서를 보다 앙양시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격조 높이 터치고 있습니다. 가요 끝나지 않네는 아직 역사가 목격해보지 못하고 인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해축하신 험난한 전선길에 아로새겨진 눈물겨운 사연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천만 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솔나라지 시작하신 전선길 한해가 저물더라 쉼없이 쉼없이 이웃이네 이 땅이 사계절도 끝이 Oh! 다음 순서로 노래 그리움은 나의 행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경심 작사, 현경을 작곡인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은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담없는 흠모와 끓어넘치는 칭송의 마음을 졸졸이 노래했습니다. 가요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깊은 소정 속에서 훌륭히 형상하였습니다.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역사의 폭풍우도 맞받아 뚫고 나가고 이 땅의 강성번영의 새 역사도 앞당겨 나가는 주체의 계도 위에는 그리움에 대한 노래들이 많고 많지만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처럼 우리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노래는 없습니다. 용도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고를 바쳐가고 인민은 용도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으로 가슴 불태우며 창조와 위훈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이 새인을 돌려오는 용웅청년 신화를 창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각도 대거조 전투장들 마다에서 꽂을 줄 모르는 창조의 불꽃들은 그 위대한 그리움의 세계로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풍만한 소정으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 뜨겁게 안겨지고 있습니다. 라데조의 4번의 사박자에서 흐르는 손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도자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아름답고 숭고하며 위대한 그리움의 힘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존의 요문을 꽃피워 가시는 경연한 온수님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강성 번영하는 주체의 강국을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꿈처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